사랑 떨어지려 오르는 운명 홀로 타오르는 가영 불꽃 사랑 대답 없는 외로움 몸짓 홀로 부르다가 사라질 노래여 노래요 못 견뎌 그리운 마음 하얗게 눈물처럼 터져 가네 바람 부는 날 그 몸 지고 나면 푸른 잎들 무성해 흔적도 없겠지만 뜨겁던 마음을 잊지는 말아요 이 봄 가기 전에 속에 새겨둔 약속 홀로 나붓기가 사라질 노래요 노래요 사무쳐 그리운 마음 이 봄을 불밝히며 터져 가는 어느 바람이 부는 날 그 멈추고 나면 뜨거웠던 마음은 사라져가겠지만 가여운 내 사랑 잊지는 말아요 이 봄 가기 전에